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네가 말을 걸어오고 있어. 아무리 딴 생각하려 해봐도 머릿속은 하얘지고 너만이 그려지고 있어. Yeah. 하나가 내게 와주면 난 세상을 다 가질 듯해. 너 널 떠올리는 것만으로만 좋게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혼자 웃고 있는 내가 웃겨. Yeah. 나를 잡아줘. 채워져버린 아름다워.